Hey. Swag, swag. Whatever they say, I'm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Whatever my haters say, I'm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Run, she ran out with rap more, and more than I ill boo. Throw the rap, but she might sing to the chill too. Or trapping me, didn't poke a spring on my booty. Mong chung, I know they're going to the garbage, you need to chill. You need to free your toy, then I'm key your toy. Your thing got me changed, I'm more than gaggy. You need to go in sunglasses, your hairstyle, and you're more than the guy, and it's just. You should think that the peak of joking comedy is me. Top top, 막히게는 덮쳐 버리는 랩 좀 top top 하고 섭쇼 패드 널 단번에 벙쳐 버리게 이렇게 뻑뻑 한가위가 싫다면서 뻑뻑 머리 긁는 애들의 척척 I know you suck suck Damn fame 대주 매니아 Yeah I'm making a mom Big kick a 박차 손은 done Yeah I'm making a shine 이런 값을 해낼 fooligan 바란 적 없어 혼내는 Yeah bitch wanna be the one Number one yeah 네 only one 몰라 그는 날 몰라 제발 닥쳐주겠니 나는 걱정 마주 너보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 예전부터 날 무시했던 친구들 다 어딨어 네가 장난 같은 게 아냐 보여줄게 I promise we own Give me that real fame 보여줄게 I promise we own Give me that real fame 보여줄게 I promise we own They say I'm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Whatever my haters say, I'm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All my haters, 좀 더 욕했죠. 키보드 what it up? 너를 캐줘. 그래 그렇게 무시했죠. 네가 틀렸단 걸 증명하는 게 치매예요. 아? 논란되는 실력. 나 속된 하긴 일러 I'm killer, Jack Ripper 나 소녀로 너 찔러 I'm iller, 난 killer 또 너보다는 바보 찔러 대비적 무시하던 hater 기쁘심 가득한 너는 이제 내 밑에 있어 잘 봐라 나는 major 부럽지 hey Chaser. 내가 보기엔 따라오기는 벅차 그냥 거기서 내 손으로 직접 내린 네가 사는 핸들 드립 연습생 졸업했지 Celebrate 난 내 백배지 너엔 그냥 그림 백지 발전이 없어 해가 Don't go your talk 날 몰라 너는 날 몰라 제발 닥쳐주겠니 나는 걱정 마줘 너보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 예전부터 날 무시했던 친구들 다 어딨어 We own 네가 장난 같은 게 아냐 보여줄게 I promise We own Give me that real fame 보여줄게 I promise We own Give me that real fame 보여줄게 I promise We own Cool, 왔던 건 길이 박스 이건 코슨 치던 얘들에게 던지는 한수 축하해 Fuck이 나 힘매고 위한 고정 멘트 그런 거라면 네 감은 썩어서 부렸네 이젠 급이 달라진 놈 희나운 신호 모델 관심 대상으로 감탄을 일러 지켜봐낸 미래 네가 무시한 만큼 나 성공의 길로 진해 날 몰라 너는 날 몰라 제발 닥쳐주겠니 나는 걱정 마주 너보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 예전부터 날 무시했던 친구들 다 어딨어 We own 네가 장난 같은 게 아냐 보여줄게 I promise We own Give me that real fame 보여줄게 I promise We own We own Boy, 보여줄게 I promise